나와 웃는 모습이 닮아서 그냥 내 마음 속에 두려워했던 지난 시간의 모든 기억이 모두 다 부서진 그날에 힘겨워도 아파와도 내 가슴속